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Yeah. Yep.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Yeah.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잘하고 공부한 한스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스파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우리 뭐였죠? 저번 주에 밤샜어요. 밤샜죠. 네, 밤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네. 10회를 마쳤어요. 네. 그리고 오늘 11회 네. 11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1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댓글을 잠깐 읽고 지나가려고 해요. 오. 아, 댓글 너무 많이 달려. 그러니까 지금 한 3,000개 정도 중에서 두 개를 뽑아봤어요. 네, 잘했어요. 네, 하나 시추님께서, 우리 시추님께서 저희 일렬 청취자분이신 것 같아요. 한스를 개콘으로! 괜찮다. 네, 보내야겠네요. 네, 한스를 개콘으로! 라는 글도 달아주시고 또 달아주셨어요. 스파크님은 점점 한스를 닮아가고 제이님의 연기는 점점 향상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한스 닮아간다고 둘이 칭찬을 비슷하잖아요. 욕을 해주셨네요. 칭찬이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네, 시추님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오늘 기분 나쁘고 졸린 방송 한여미. 네. 그리고 또 팟캐스트에도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분은 제이의 팬이신가 봐요. 어떻게 달렸냐면 좋아요님이 아니라 좋아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거 닉네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네. 닉네임 읽기 전문. 네. 가이 흐드부스티키프키. 욕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써있어요. 맞아요. 가이 흐부스크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된 분이 있는데 제이 사랑해요. 제일 좋아요. 잘 듣고 있어요. 제이 혹시 감사합니다. 뭐 지금 누구예요? 너무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너무 제이한테 노골적으로 그러게. 제이 사랑한다. 아니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미국식 편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1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스토리부터 들어보고 가야겠죠? 싫어요. 네. 까먹으니까요. 네. 괜찮아요. 저번 주에 스토리가 아주 재밌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와, 그래요? 우리 한유미 멤버들로부터.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스토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스토리. Hey, did you just wake up? Yeah, I stayed up all night for the test. But the test just ended. Hmm? 네, 여러분, 지난주 스토리 까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혀드시면 아니고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혀주시면 저희가 먹을게요. 네. 잘 익혀주세요. 많이 익혀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스토리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자, 여러분, 12월 달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왔습니다. 와. 오 예. 징글벨, 징글벨, 징글 징글벨. 자,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제 코앞으로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피소드를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에피소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주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스토리. 제목: 크리스마스 계획. 한유미 선생님의 질문에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대답한다. 자,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할 건가요? 와우, what's up, man? 저는 가족들이랑 보낼 거예요. 저는 데이트할 거예요. 요, 한국말 못해요. 영어도 못해요. 네. 네, 여기서 지금 외국인 학생이 미국인 학생이 한스인 거죠? 네? 네? 모르죠. 한국인이 지금 한국인 학생이 제이고요. 네. 그렇죠? 한국말 못해요. 영어도 못해요. 진짜예요. 바보예요. 둘 다 잘 못해요. 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선생님이 지금 물어봤죠. 자,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할 건가요?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냐? 이제 그 질문 엄청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야? 스파크? 저희는 셋 다 교회를 다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예배 드리고 크리스마스 예배가 항상 있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라서 맞아요. 네,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주일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니면 일주일에 한 예배를 세 번 정도 드리는 거 사이다. 아니 예배가 좋아, 너무 좋아서 아쉽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요. 네. 네, 첫 번째 문장.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할 건가요? 물어봤죠? 한국 영어 한세 표현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쉽지 않나? 네. 자, 갑니다. 네. 한세 표현. What are you going to do in Christmas?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In Christmas. In Christmas. On Christmas. On Christmas. At Christmas. At Christmas. 하나만 하나 정하세요. 골라요. 아 헷갈린다. 뭐더라? 맞아요. 항상 헷갈려 이런 거. On이 months고. At. At. What are you? 무엇을 너는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죠. 네. To do. 뭐뭐를 할 것이니. At Christmas. 크리스마스. 네. 에, 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가 지금 약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 표현 제이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할 건가요?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How are you going to spend Christmas? How are you going to spend Christmas? Christmas. 네. 오. 그리고 한스가 말한 What are you going to do? 네. At Christmas는 맞지 않고요. 네. On Christmas가 더 맞다고 볼 수 있죠. 역시 바꾼 답은 항상 틀려요. 맞아요. 바꾸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On Christmas, Christmas에라고 할 때는 네. On Christmas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한스가 말한 What are you going to do on Christmas 이거 어떻게 들리나요?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왜 제이는 How are you going to spend Christmas라고 했나요? 약간 좀 다른 건데 어떻게 보낼 거냐고 물어보는데 네. 그게 무엇을 할 거는 거라고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what are you 한스가 말한 what are you going to do 네. on Christmas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네, 제이가 맞아요. 말한 표현은 약간 다르게 네. how are you 어떻게 going to spend 보낼 거냐 시간을 네. 시간을 쓸 거냐 네. the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를 네. 어떻게 시간을 거냐. 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대부분 다 크리스마스 얘기할 때는 네. 크리스마스 이브 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데이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How are you going to spend Christmas Eve도 가능하고요. How are you going to spend Christmas Day도 가능해요. 둘 다 자주 쓰는구나. 네. 크리스마스 데이랑 크리스마스 이브 다 네. 뭐 뒤에 뭐만 붙이면 무슨 날만 붙이면 이 날 어떻게 네. 쓸 거냐를 다 응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How are you going to spend Christmas Eve? 네. How are you going to spend someday Christmas Day? This weekend. This weeken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Let's go to movie with me. 아주 그 작업 영어에 최적화된. Choose anything. Oh my gosh. 최적화된. 네. 한스의 영어. 네. 자 그렇다면, 네 이번에 한스 너무나 잘했네요. 그쵸 잘했어요. 칭찬 좀 해줘요. 근데 인 해가지고 틀려가지고 그건 앞으로 칭찬 못 해줄 것 같아요. 아 날 온 데이인가? 온 데이예요? 그쵸 왜냐면 on Easter 뭐 on Halloween. On Friday. 그쵸 on Friday. 하죠. 무슨 날 할 때는 on을 쓴다는 거죠? 그쵸. 그럼 몇 달은요? 그러니까 11월에. December 뭐 이런 거. 예. November 할 때는. 뭐. 어떤 특별한 날짜 있으면 안 쓰죠. 만약 날짜가 없으면? 12월 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let's meet in December 라고 할 수 있죠. In이라고 쓰는 때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구글에 그러니까 검색해 보세요. 어떤 날짜인지 모르니까. 아. 확실하지 않은 날짜일 때는 이날 쓰고 확실한 날짜가 있으면 오늘 쓴다는 거죠. 그죠. Let's meet on December 5th. 뭐 그렇게 하니까. 그 되게 사소한 차인데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렇죠. 언제 오늘 쓰는지 언제 애슬 쓰고 언제 이날 쓰는지. 그래서 무슨 날에는 오늘 쓴다는 거. 크리스마스나 할로윈이나 뭐 땡스기빙이나 이런 거에는 오늘 쓴다면 되겠군요. 이것만 그렇습니다. 이것만 외워놔도 좀 그쵸. 클리어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방학을 앞두고 한스가 제이에게 묻는다. 제이, 방학 때 뭐 할 거야? Jay, how are you gonna spend your vacation? Jay, how are you gonna spend your vacation? 네, 뒤에 그래서 your vacation, how are you going to spend your vacation? 그래서 너 방학 어떻게 보낼 거야? 아니면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낼 거야? How are you going to spend your weekend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미국인 학생이 얘기를 했죠. 저는 가족들이랑 보낼 거예요. 요. 자 그러면 가족들이랑 보낼 거예요. 한국 영어 한스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배워가지고. 네. 써먹어도 돼요? 방금 그럼, 배운 거? 그럼요, 그럼요. I'm gonna spend the holiday with my family. I'm gonna spend Christmas, Christmas with my family. My family. 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스 말한 거. I'm gonna spend Christmas with my family. With my family라고 했어요. I'm gonna. 오, gonna. Gonna. Gonna.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집에 가나? 집에 가나? 앞에 가나? 어디 가나 가나? 안 가나? 가나 여기서 지금 가나는 뭐죠? I'm gonna going to going to 예 말할 때 하는 구어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빨리 말하다 보니까 going to가 말하다 보니까 고나가 된 거죠. going to 되잖아 되잖아 되잖아요. 해봐요. 근데 going to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러겠죠? 그렇죠. 네. 네, 뭐. 확실히 쓰니까 편해요. 그래서 이거 청취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를 안 쓰셨던 분들이 계시면 약간 연습하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쓰셔도. 네, 그래서 I'm gonna 나는 할 것이야. Spend the Christmas 이제 크리스마스 보낼 거야. 네, 나의 패밀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 표현 제이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네. I'm going to spend it with my family라고 했어요. I'm going to spend it. Spend it. 네, no. 크리스마스 그냥 it로 하고 네. With my family. With 이런. my family. 네. 네. 오, 제이가 말한 발음 중에서 네. 이거 좀 배우고 싶다 하는 발음 있나요? 한스? 제가 사실 따라한 게 있어요. 뭐요? With. With. 원래 with인 줄 알았는데 네. 같이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네. with.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따라하고 있어요. 제이 한 번만 들려주세요. With. 이거 봐봐. 너무 자연스럽게 with. 어. with the key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 With. 에? with. 하여튼. 자, 제 한번 한스 한번 발음해봐요. with. 항상 과해. 뭔가 과해. 과해요. 아, 과해. 과해요. 아, 과유불급. 네. 자, 그래서 제이는 뭐라고 했냐면. 네. I'm going to spend it. 그냥 크리스마스 it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전에 말을 했으니까 물어볼 네. 때 네. it with my family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오늘 한스 잘하네요. 그 잘했는데 네. 그 만약에 좀 더 이제 좀 기독교인 집안이다. 네. 가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떡해? I'm going to celebrate Christmas with my family. Celebrate. 기념한다. 네.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I'm going to celebrate Christmas with my family. 네.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 이런 네. 식으로. 그게 약간 기독교적인 그쵸. 건가요? 네. 예수님 생일이니까 생일 잔치하는 느낌? 그쵸. Celebrate는 좀 더 의미를 두고 하는 아, 거고 spend는 그냥 어떻게 거고. 시간을 보낸다. 거고. 이렇게. 왜냐면 그땐 다 휴일이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냐. 미국이 또 기독교 국가니까 맞아요. 그렇게 셀러브레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쓰는군요. 쓸 수 있고요. 요즘에는 기독교 한 종교에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사실 네. How are you gonna spend your holidays? 라고 많이 물어보긴 해요. 네.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볼 때는 크리스마스 말고 다른 뭐 하네카 유대인들은 하네카를 셀러브레이트 하니까 하네카가 뭐예요? 하네카는 유대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때도 선물도 나누고 7일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다. 좀 비슷한 시기에 그 크리스마스 시기에 있어서 네 그때는 홀리데이즈라고 하긴 해요. 퀀사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홀리데이 이 시기에 있어서 그때는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많이 하긴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많이 하지만 해피 홀리데이스라고도 많이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 보자면 한스는 I'm gonna spend Christmas with my family라고 했고 제이는 I'm going to spend it with my family. 아니면 I'm going to celebrate Celebrate the Christmas with my family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JTBC 뉴스룸을 보고 빡친 스파크가 말한다. 나 매주 토요일을 광화문에서 보내겠어. I'm gonna spend every Saturday at 광화문. I'm going to spend every Saturday at 광화문. 탄핵! 네, 자 어떻게 될지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다 결과가 나왔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한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우는 표현이 spend란 단어를 많이 쓰고 또 going to라는 단어를 많이 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뭐 시간을 보낸다 할 때는 I'm going to spend 뭐 크리스마스 한 다음에 누구와 함께라고 할 때는 간단하게 with을 써서 with 누구 with가 아니라 with가 아니라 with with는 또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with 잡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with 아~ with 맞아 맞아. 그러니까 조심해서 발음해야 돼. 아니면 잡초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with my family 하면 잡초 나의 가족 이러시면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자 세 번째 문장은 나는 가족들이 아니라 뭐 한다 그랬죠? 데이트를 갈 거야 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보통 우리나라는 네. 크리스마스에 네. 남녀간의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참 공교롭게도 제 주변도 지금 그런데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연인이 많이 생기죠. 아 혼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아 주변에 그래요? 요즘 제 주변에 난리 났어요. 어, 날은 추운데 제 주변도 그런데. 아 그래요? 네. 갑자기 봄이 왔어. 그러니까요. 정말 네. 아 그렇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어쨌든 한국은 좀 그래요. 네. 저도 처음 한국 왔을 때 좀 네. 놀라웠어요. 어떤 게요? 다들 뭐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낼 거야? 막 남자랑 보낼 거야? 그러면 네. 제가 원래 가족들이랑 보내는 거 아니었어? 막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맞아요. 미국에는 대부분 다 크리스마스 때 다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맛있는 음식 먹고 맞아요. 선물 같이 교환하고 그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가서 느꼈던 크리스마스의 느낌은 명절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명절 같은 느낌이고 가족들이 다 모이고 맞아요. 저는 유학생이었어가지고 친구들 거기 이제 동네 같은 학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초대를 하더라고요.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선물 교환도 하고 뭐 선물 교환도 이제 막 뭐 몇 달러 많이 또 해가지고 몇 달러 이하짜리로 준비해가지고 교환하기도 하고 맞아요. 재밌게 그러면 재밌는 재밌어요.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인 친구는 미국인 친구는 가족들이랑 보낸다고 했는데 한국인 친구는 데이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자 나는 지금 나는 데이트할 거야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데이트할 거예요. 자, 한국 표현 한세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네. 계속 우리 going to를 쓰고 있으니까 뭐 할 네. 것이다. I'm gonna date. I'm gonna date. 데이트니까. 데이트 영어잖아요. 데이트 영어죠. I'm gonna date with my girlfriend or boyfriend. I'm gonna date with my girlfriend or boyfriend. Or boyfriend. 뭐 여자면 boyfriend, 뭐 남자면 girlfriend. 자, 그렇다면 미국 영어 제2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네, 어떻게 표현했나요? I'm going to go on a date. I'm going to go on a date. 라고 네. 했어요. 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그 한국인 학생이 저는 데이트할 거예요 라고 했지 뭐 네. 남자친구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아, 근데 그 I'm gonna date 하면 틀려요? 네. 아하. I'm gonna date 하면 틀리고 제이가 네. 말한 I'm going to go on a date. Go on a date 라고 해야지 데이트를 한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네. I'm dating. 데이트할 거야 그럼 I'm dating someone 이렇게 해요? 아, 아니 그거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아,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어 데이트로 이제 할 데이트 할 거라는 거는 go on a date라고 go on a 하죠. Go on a date. 네. 한스가 go I'm gonna date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표현이고 어색한 표현이고 어 제이가 말한 I'm going to go on a date. Go on a date가 맞는 표현이라는 거. 아니 그냥 I'm going on a date. I'm going on a date. Going on a date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같은 표현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썸 타던 한스가 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 너 저기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Do you want to go on a date? Do you want to go on a date? No! 한스 스스로가 거절했어. 스스로 거절했어. 스스로 신청하고. 자, 데이트 하실래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Do you want to go on a date? 네. Do you want to go on a date?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자. 데이트 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네. 재밌을 것 같은 게 네. 이제 뭐 영어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노리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Do you wanna go on a date?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 자, 예, 어. yes. 그냥 이렇게 오케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약간 채는 거죠. 아니면은 아니면 그냥 싸내기를 받을 수도 있죠. 뭐야? 뭐야? 짝! 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면서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세 가지 표현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표현부터 한스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표현 우리 그런 표현 배웠죠? 네. 어,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낼 겁니까? 네. 자, 한유민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How are you going to spend Christmas? How are you going to spend Christmas?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저는 가족들이랑 보낼 거예요. 네. 했죠. 네. 가족들이랑 보낼 건데 네. I'm going to spend Christmas 네. with my family. I'm going to spend Christmas with my family.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세 번째 표현은 저는 데이트할 거예요. 이거였죠. I'm going to go on a date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세 문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을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알아보는 맴돌 코너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표현 우리 스토리토리도 들어봐야겠죠? 자, 이번 주 스토리토리. How are you going to spend Christmas? I'm gonna spend it with my family. I'm going to go on a date. Oh, good. 네, 갑자기 미국인 학생이 한국인 학생이 된 듯한 느낌이지만 한국말 못해요, 영어도 못해요. I can English. 네. Yesterday Korea, today America. Today, 네, yesterday America, today, today Korea.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을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표현을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하는 맴돌 코너입니다. 자, 뮤직 큐. How are you gonna spend Christmas? I'm gonna spend Christmas with my family. Go on a date. Yeah. Huh. Who? 자, 오늘 11회도 마쳤습니다. 이렇게 마쳤어요. 자, 1회, 2회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있는데 벌써 11회예요, 여러분. 와. 우리가 잘 해내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와. 같이 청취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네. 네. 저희가 11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회까지가 시즌 1이에요. 그래요? 충격 고백인가요? 몰랐는데요.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말했는데. 이제 반은 넘었네요. 네, 반이 지금 넘었어요. 시즌 네. 게스트 좀 많이 초청합시다. 네, 좀 있으면 한 몇 주 있다가 또 게스트 초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락드릴게요. 네, 연락드려서 시간을 맞춰서 게스트 방송을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해주세요. Contact us. 네, contact us. Feel free to contact u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1회도 이렇게 마쳤고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도 준비하시고 네. 감기 걸리지 않게 항상 따뜻하게 핫팩과 따뜻한 장갑, 목도리 잘 하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 광화문을 안 가면 좋겠네요. 안 가게 되는 오늘 결정이 일어나면 좋겠네요. 축제 광화문의 거리로 갔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네요. 분노가 아니라.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한요미 11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바이! 요! 요! 마지막 맴돌! 맴돌 찬스! How are you gonna spend Christmas? I'm gonna spend Christmas with my family. Go on a date.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